쳐보면 근데 내 진심은 왜 결국에 날 거부 못해 숨어서 후 쳐보다가 깜짝 놀라지 후 내게 난 티놈이 같은 난 내 존재의 일부 날 그대로 받아들여 너의 두려움 걱정은 접어두려 네가 견딜만 한 고통을 누려 격이 빛 빠져들어 널 한대로 가지고 놀아 내 손에서 마음껏 놀아 도망가지만 난 영원히 맴돌려 You can call me monster I'm prepared to know